눈에 뜨기조차 싫었어.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. 마지막 헤어질 전 인사는 낯설기만 하니까 터지는 한숨만 자꾸 뱉어. 두려워 가슴이 맺혀. 한마디 예고 없이 이별 건네는 널 어떻게 믿어. I don't know why I can't move on.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. 거짓말 같아 오늘 하루가. 가슴 한쪽이 아파와. 너에게 끼워준 반지가 내 손에 차갑게 돌아와. 내 마음도 같이 돌려받은 마지막 선물 이별인 거. 나만의 추억들일까. 영화 한 장면처럼 널 만났던 기억이 날 놓지 않는지 나만 아픈 건지. I don't know why I can't move on. 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. 혹시 지금쯤 후회 중일까. 넌 아직도 해봐야겠.